속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쓸려거든 연필로 쓰세요.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.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연필로 쓰세요.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